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الف لام ميم صاد كتاب انزل اليك فلا يكن في صدرك حرج منه لتنذر به وذكرى للمؤمنين اتبعوا ما أنزل إليكم من ربكم ولا تتبعوا من دونه أولياء قليلا ما تذكرون وكم من قرية أهلكناها فجاءها بأسنا بياتا أو هم قائلون ألف لام ميم صاد 이것은 그대에게 계시된 성서이거늘 그대의 마음을 조아리지 말며 그것으로 믿는 이들을 위해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였으니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였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멸망시켰더뇨. 그들이 밤과 낮에 잠에 취해 있을 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벌이 있었노라. فَمَا كَانَ دَعْوَاهُمْ إِذْ جَاءَهُمْ بَأْسُنَا إِلَّا أَنْ قَالُوا إِنَّا كُنَّا ظَالِمِينَ فَلَنَسْأَلَنَّ الَّذِينَ أُرْسِلَ إِلَيْهِمْ وَلَنَسْأَلَنَّ الْمُرْسَلِينَ فَلَنَقُصَّنَّ عَلَيْهِمْ بِعِلْمٍ وَمَا كُنَّا غَائِبِينَ وَالْوَزْنُ يَوْمَئِذٍ الْحَقُّ فَمَنْ ثَقُلَتْ مَوَازِينُهُ فَأُولَئِكَ هُمُ الْمُفْلِحُونَ وَمَنْ خَفَّتْ مَوَازِينُهُ فَأُولَئِكَ الَّذِينَ خَسِرُوا أَنفُسَهُمْ فَأُولَٰئِكَ الَّذِينَ خَسِرُوا أَنفُسَهُمْ بِمَا كَانُوا بِآيَاتِنَا يَظْلِمُونَ وَلَقَدْ مَكَّنَّاكُمْ فِي الْأَرْضِ وَجَعَلْنَا لَكُمْ فِيهَا مَعَايِشَ قَلِيلًا مَّا تَشْكُرُونَ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었을 때 실로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더라.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물을 것이요 또한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로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주리니 그분이 계시지 아니한 때와 곳이 없노라. 그날에 저울이 공평하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성하리라. 저울이 가벼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대지 위에서 거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되 감사하는 너희는 소수이더라. وَلَقَدْ خَلَقْنَاكُمْ ثُمَّ صَوَّرْنَاكُمْ ثُمَّ قُلْنَا لِلْمَلَائِكَةِ اسْجُدُوا لِآدَمَ فَسَجَدُوا إِلَّا إِبْلِيسَ لَمْ يَكُنْ مِنَ السَّاجِدِينَ قَالَ مَا مَنَعَكَ أَلَّا تَسْجُدَ إِذْ أَمَرْتُكَ قَالَ أَنَا خَيْرٌ

وناداهما ربهما ألم أنهكما عن تلكما الشجرة وأقل لكما إن الشيطان لكما عدو مبين قالا ربنا ظلمنا أنفسنا وإن لم تغفر لنا وترحمنا لنكونن من الخاسرين قال اهبطوا بعضكم لبعض عدو ولكم في الأرض مستقر ومتاع إلى حين قال فيها تحيون وفيها تموتون ومنها تخرجون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매 그들은 나군의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더뇨. 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단이 되리라. 또 말씀이 계셨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임종할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부활되리라. 야 바니 آدم قد أنزلنا عليكم لباسا يواري سوآتكم وريشا ولباس التقوى ذلك خير ذلك من آيات الله لعلهم يذكرون يا بني آدم لا يفتننكم الشيطان كما أخرج أبويكم من الجنة ينزع عنهما لباسهما ليريهما سوآتهما إنه يراكم هو وقبيله من حيث لا ترونهم إنا جعلنا الشياطين أولياء للذين لا يؤمنون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의상을 주었으니 너희의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상이 제일이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표이거늘 그들은 기억하리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사탄이 너희들의 선조를 유혹하여 그들의 의상을 빼앗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하여 너희 부모를 천국으로부터 속박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와 그리고 그의 무리는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만 사탄을 적으로 두었노라. وَإِذَا فَعَلُوا فَاحِشَةً قَالُوا وَجَدْنَا عَلَيْهَا آبَاءَنَا قَالُوا وَجَدْنَا عَلَيْهَا آبَاءَنَا وَاللَّهُ أَمَرَنَا بِهَا قُلْ إِنَّ اللَّهَ لَا يَأْمُرُ بِالْفَحْشَاءِ أَتَقُولُونَ عَلَى اللَّهِ مَا لَا تَعْلَمُونَ قُلْ أَمَرَ رَبِّي بِالْقِسْطِ وَأَقِيمُوا وُجُوهَكُمْ عِندَ كُلِّ مَسْجِدٍ وَادْعُوهُ مُخْلِصِينَ لَهُ الدِّينَ كَمَا بَدَأَكُمْ تَعُودُونَ فَرِيقًا هَدَى وَفَرِيقًا حَقَّ عَلَيْهِمُ الضَّلَالَةُ إنهم اتخذوا الشياطين أولياء من دون الله ويحسبون أنهم

فاليوم ننساهم كما نسوا لقاء يومهم هذا وما كانوا بآياتنا يجحدون ولقد جئناهم بكتاب فصلناه على علم هدى ورحمة لقوم يؤمنون هل ينظرون إلا تأويله يوم يأتي تأويله يقول الذين نسوه من قبل قد جاءت رسل ربنا بالحق فهل لنا من شفعاء فيشفعوا لنا أو نرد فنعمل غير الذي كنا نعمل قد خسروا أنفسهم وضل عنهم ما كانوا يفترون 그들은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만 생각했으며 또한 현세의 삶에만 기만되어 있었노라. 그들이 이날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잊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서를 보내어 믿는 백성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되도록 설명하셨노라. 그들은 그것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그것의 결과가 이를 때 이전에 게을리했던 이들이 말하길 실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아니면 저희를 다시 보내어 선을 행하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원하나. 실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었으며 그들이 거짓한 것이 드러났더라. إن ربكم الله الذي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في ستة أيام ثم استوى على العرش يغشي الليل النهار يطلبه حثيثا والشمس والقمر والنجوم مسخرات بأمره ألا له الخلق والأمر تبارك ا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دعوا ربكم تضرعا وخفيا إنه لا يحب المعتدين ولا تفسدوا في الأرض بعد إصلاحها وادعوه خوفا وطمعا إن رحمة الله قريب من المحسنين 실로 주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권능 아래 두시었더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뇨.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에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드러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돈하셨으니 지상에서 해악을 끼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행하는 이들 가까이에 있노라. وهو الذي يرسل الرياح بشرا بين يدي رحمته حتى إذا أقلت سحابا ثقالا سقناه لبلد ميت فأنزلنا به الماء فأخرجنا به من كل الثمرات كذلك نخرج الموتى لعلكم تذكرون والبلد الطيب يخرج نباته بإذن ربه والذي خبث لا يخرج إلا نكدا كذلك نصرف الآيات لقوم يشكرون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면 그분의 은혜로 비를 보내는 징조라. 그것이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لمن آمن منهم أتعلمون أن صالحا مرسل من ربه قالوا إنا بما أرسل به مؤمنون قال الذين استكبروا إنا بالذي آمنتم به كافرون فعقروا الناقة وعتوا عن أمر ربهم وقالوا يا صالح ائتنا بما تعدنا إن كنت من المرسلين فأخذتهم الرجفة فأصبحوا في دارهم جاثمين فتولى عنهم وقال يا قوم لقد أبلغتكم رسالة ربي ونصحت لكم ولكن لا تحبون الناصحين 이때 살레 백성 가운데 거만한 족장들은 억압받은 이들에게 실로 살레가 주님이 보낸 예언자인가라고 물으니 그가 주께서 보내온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거만한 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것을 불신함이라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레여 당신이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보이라 말하더라. 그리함에 땅이 진동하여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멸망하여 엎드려 있더라. 이때 살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 이르길 백성들이여 실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너희를 위해 충고하였으나 너희는 충고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뇨 وَلُوطًا إِذْ قَالَ لِقَوْمِهِ أَتَأْتُونَ الْفَاحِشَةَ مَا سَبَقَكُمْ بِهَا مِنْ أَحَدٍ مِنَ الْعَالَمِينَ إنكم لتأتون الرجال شهوة من دون النساء بل أنتم قوم مسرفون وما كان جواب قومه إلا أن قالوا أخرجوهم من قريتكم إنهم أناس يتطهرون فأنجيناه وأهله إلا امرأته كانت من الغابرين وأمطرنا عليهم مطرا فانظر كيف كان عاقبة المجرمين 하나님은 또한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더라. 너희 이전 어떤 사람도 저지르지 아니한 부끄러운 일을 너희들은 저지른단 말이뇨. 너희는 여성을 마다하고 남성에게 성욕을 품으니 실로 너희는 죄 지은 백성들이라. 이때 그의 백성은 그들을 고을에서 추방하라. 실로 이들은 순수한 자 되려 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구하였으며 그녀는 그의 백성과 함께 남아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위에 유황비를 내리게 했으니 죄 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더뇨. وإلى مدين أخاهم شعيبا قال يا قوم اعبدوا الله ما لكم من إله غيره قد جاءتكم بينة من ربكم فأوفوا الكيل والميزان فأوفوا الكيل والميزان ولا تبخسوا الناس أشياءهم ولا تفسدوا في الأرض بعد إصلاحها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مؤمنين

تلك القرى نقص عليك من أنبائها ولقد جاءتهم رسلهم بالبينات فما كانوا ليؤمنوا بما كذبوا من قبل كذلك يطبع الله على قلوب الكافرين وما وجدنا لأكثرهم من عهد وإن وجدنا أكثرهم لفاسقين ثم بعثنا من بعدهم موسى بآياتنا إلى فرعون وملئه فظلموا بها فانظر كيف كان عاقبة المفسدين 선조들을 계승받아 대지를 물려받은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더뇨. 하나님이 원하사 그들이 죄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마음을 봉하니 그들은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 고을에 관해 이야기하리라. 실로 선지자들이 예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하였으나 이전에 거역하였듯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한 이들의 마음을 봉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가 그들의 성약에 진실되지 못하고 그들 대다수가 거역함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후에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였으니 보라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더뇨. وقال موسى يا فرعون إني رسول من رب العالمين حقيق على أن لا أقول على الله إلا الحق قد جئتكم ببينة من ربكم فأرسل معي بني إسرائيل قال إن كنت جئت بآية فأت بها إن كنت من الصادقين فألقى عصاه فإذا هي ثعبان مبين ونزع يده فإذا هي بيضاء للناظرين 이때 모세가 이르길 파라오여 내가 만유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 외에는 얘기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요구하니 파라오가 대답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예증을 보이라 하더라. 이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더라.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에게 하얗게 되었더라. قال الملأ من قوم فرعون إن هذا لساحر عليم يريد أن يخرجكم من أرضكم فماذا تأمرون قالوا أرجه وأخاه وأرسل في المدائن حاشرين يأتوك بكل ساحر عليم وجاء السحرة فرعون قالوا إن لنا لأجرا قالوا إن لنا لأجرا إن كنا نحن الغالبين قال نعم وإنكم لمن المقربين قالوا يا موسى إما أن تلقي وإما أن نكون نحن الملقين قال ألقوا فلما

وَإِنَّا فَوْقَهُمْ قَاهِرُونَ قَالَ مُوسَى لِقَوْمِهِ اسْتَعِينُوا بِاللَّهِ وَاصْبِرُوا إِنَّ الْأَرْضَ لِلَّهِ يُورِثُهَا مَنْ يَشَاءُ مِنْ عِبَادِهِ وَالْعَاقِبَةُ لِلْمُتَّقِينَ قَالُوا أُوذِينَا مِنْ قَبْلِ أَنْ تَأْتِيَنَا وَمِنْ بَعْدِ مَا جِئْتَنَا قَالَ عَسَى رَبُّكُمْ أَنْ يُهْلِكَ عَدُوَّكُمْ وَيَسْتَخْلِفَكُمْ فِي الْأَرْضِ فَيَنْظُرَ كَيْفَ تَعْمَلُونَ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폐하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지상의 해악을 퍼뜨려 폐하와 폐하의 신들을 우롱하도록 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대답하였더라. 그들의 아이가 남자이거든 살해하고 여아만 살아남게 하여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 이때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일러 하나님께 구원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대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종복들에게 그것을 상속하리라. 그리하여 결과는 경외하는 이들의 것이 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길 너희들의 주님께서 너희들의 적들을 멸망케 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 대지 위에서 통치하게 하리라. 그런 후 그분께서 너희가 행동함을 지켜보시리라. وَلَقَدْ أَخَذْنَا آلَ فِرْعَوْنَ بِالسِّنِينَ وَنَقْصٍ مِنَ الثَّمَرَاتِ لَعَلَّهُمْ يَذَّكَّرُونَ فَإِذَا جَاءَتْهُمُ الْحَسَنَةُ قَالُوا لَنَا هَذِهِ وَإِنْ تُصِبْهُمْ سَيِّئَةٌ يَطَّيَّرُوا بِمُوسَى وَمَنْ مَعَهُ أَلَا إِنَّمَا طَائِرُهُمْ عِنْدَ اللَّهِ وَلَكِنَّ أَكْثَرَهُمْ لَا يَعْلَمُونَ وَقَالُوا مَهْمَا تَأْتِنَا بِهِ مِنْ آيَةٍ لِتَسْحَرَنَا بِهَا فَمَا نَحْنُ لَكَ بِمُؤْمِنِينَ 그리하여 하나님은 파라오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가뭄의 벌을 주어 수확을 감소시켰으니 그들은 상기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기운이 있을 때면 이것은 우리 덕분이라. 그러나 불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면 이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실로 불운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그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예증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니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으리라. فَأَرْسَلْنَا عَلَيْهِمُ الطُّوفَانَ وَالْجَرَادَ وَالْقُمَّلَ وَالضَّفَادِعَ وَالدَّمَ آيَاتٍ مُفَصَّلَاتٍ فَاسْتَكْبَرُوا وَكَانُوا قَوْمًا مُجْرِمِينَ ولما وقع عليهم الرجز قالوا يا موسى ادع لنا ربك بما عهد عندك لئن كشفت عنا الرجز لنؤمنن لك ولنرسلن معك بني إسرائيل فَلَمَّا كَشَفْنَا عَنْهُمُ الرِّجْزَ إِلَىٰ أَجَلٍ هُمْ بَالِغُوهُ إِذَا هُمْ يَنْكُثُونَ فَانْتَقَمْنَا مِنْهُمْ فَأَغْرَقْنَاهُمْ فِي الْيَمِّ بِأَنَّهُمْ كَذَّبُوا بِآيَاتِنَا وَكَانُوا عَنْهَا غَافِلِينَ 그리하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병을 보냈으니 생명을 앗아가고 메뚜기들과 나방들과 개구리들과 피로써 분명한 예증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그래도 그들은 거만하였으니 그들은 죄 지은 백성들이라.

قال لن تراني ولكن انظر إلى الجبل فإن استقر مكانه فسوف تراني فلما تجلى ربه للجبل جعله دكا وخر موسى صعقا فلما أفاق قال سبحانك تبت إليك وأنا أول المؤمنين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른 밤을 약속하고 거기에 열흘을 더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주님과의 교화가 40일로 끝났더라. 그리고 모세는 형제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저를 대리하여 저의 백성을 다스려 교화하여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마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 주여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아있으면 그때 네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의 영광을 보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قال يا موسى إني اصطفيتك على الناس برسالاتي وبكلامي فخذ ما آتيتك وكن من الشاكرين وكتبنا له في الألواح من كل شيء موعظة وتفصيلا لكل شيء فخذها بقوة وأمر قومك يأخذوا بأحسنها سأريكم دار الفاسقين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나의 메시지와 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위에 두었으니 내가 그대에게 준 것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만사에 관한 율법을 서판에 기록하여 그에게 주니 그것은 만사에 관한 교훈이요 설명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을 굳게 잡아 그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라. 곧 내가 사악한 자들의 거처가 어떠함을 그대에게 보여주리라. سأصرف عن آياتي الذين يتكبرون في الأرض بغير الحق وإن يروا كل آية لا يؤمنوا بها وإن يروا سبيل الرشد لا يتخذوه سبيلا وإن يروا سبيل الغي يتخذوه سبيلا ذلك بأنهم كذبوا بآياتنا وكانوا عنها غافلين والذين كذبوا بآياتنا ولقاء الآخرة حبطت أعمالهم هل يجزون إلا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세상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거만해하는 자 있으니 나의 징표로부터 그들을 멀리 두리라. 그들이 모든 예증을 보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보매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릇됨을 보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게을리 했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만남을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일이 헛되니라. 그들은 그들이 하였던 것 외에 무엇으로 보상받으리요? وَاتَّخَذَ قَوْمُ مُوسَى مِنْ بَعْدِهِ مِنْ حُلِيِّهِمْ عِجْلًا جَسَدًا لَهُ خُوَارٌ أَلَمْ يَرَوْا أَنَّهُ لَا يُكَلِّمُهُمْ وَلَا يَهْدِيهِمْ سَبِيلًا اتَّخَذُوهُ وَكَانُوا ظَالِمِينَ

وأشهدهم على أنفسهم ألست بربكم قالوا بلى شهدنا أن تقولوا يوم القيامة إنا كنا عن هذا غافلين أو تقولوا إنما أشرك آباؤنا من قبل وكنا ذرية من بعدهم أفتهلكنا بما فعل المبطلون وكذلك نفصل الآيات ولعلهم يرجعون واتل عليهم نبأ الذي آتيناه آياتنا فانسلخ منها فأتبعه الشيطان فكان من الغاوين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일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귀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낭송하여 전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나 그는 사탄의 유혹으로 그 말씀들을 흘러버리매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 ولو شئنا لرفعناه بها ولكنه أخلد إلى الأرض واتبع هواه فمثله كمثل الكلب إن تحمل عليه يلهث أو تتركه يلهث ذلك مثل القوم الذين كذبوا بآياتنا فقصص القصص لعلهم يتفكرون ساء مثلا القوم الذين كذبوا بآياتنا وأنفسهم كانوا يظلمون من يهد الله فهو المهتدي ومن يضلل فأولئك هم الخاسرون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세상의 눈을 돌려 그의 욕망을 따랐으니 그를 비유하사 한 마리의 개와 같음이라. 그대가 그를 비난하매 그는 그의 혀를 내밀고 그를 혼자 두어도 그의 혀를 내밀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같음이니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숙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사악함이 있으리라. 이는 곧 그들의 영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바른 길에 있는 자요. 그분께서 방황케 하사 그들은 이른 자들이라. وَلَقَدْ ذَرَأْنَا لِجَهَنَّمَ كَثِيرًا مِنَ الْجِنِّ وَالْإِنسِ لَهُمْ قُلُوبٌ لَا يَفْقَهُونَ بِهَا وَلَهُمْ أَعْيُنٌ لَا يُبْصِرُونَ بِهَا وَلَهُمْ آذَانٌ لَا يَسْمَعُونَ بِهَا أولئك كالأنعام بل هم أضل أولئك هم الغافلون ولله الأسماء الحسنى فادعوه بها وذروا الذين يلحدون في أسمائه سيجزون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وممن خلقنا